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 노작 인민복원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발표 이른돌 기념 중앙의학과학 토론회가 15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평양시내 보건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전국적 범위에서 도구 완성하며 보건기관 관리 운영을 정보화하는 데서 이룩된 경험들과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